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너의 꿈 매일 매일 너에게 더 가까이 가 멀리 보이는 그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우린 이겨낼 거야 두려움은 이제 잊어버려 멋진 감사